아침이 먼 낮이 멋있은 여태 누렇게 넣어와서 비 까만 데키나 유아구도 고기신 면허 후다리 더 세와 가르시 Narcissistic 맞더라 I love it 작아요 제러신 번 우특우시 많아 다시 후가구 오지 Cause I 잔또 하이 때 매대 다시 가